너의 모습 어제가 제가 나의 모습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동작 어린 표정 내 눈을 피하려는 그녀의 시선 그녀의 표정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은데 너의 행복이